2017년 백두산 린칭송 대회의 성가족 보장을 위한 조선과의 친선협회 국제회의가 최근 아일랜드의 더블린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회의에는 단마르크, 스위스, 스웨디에, 프랑스, 볼수카, 아일랜드, 영국, 이탈리아, 이스파니아, 미국 등 여러 나라의 조선과의 친선협회 지부 대표들이 참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보고에 이어 회의 앞으로 본의한 축하 편지들이 낭독됐으며 연설들이 있었습니다. 회의에서는 2017년 백두산 민칭송대회 국제준비위원회의 호소문을 지지하는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에 올리는 편지가 회의에서 채택됐습니다.